서 있는 곳은 어디쯤일까? 아무도 없는 이 길 위에서 이곳에 서서 난 뭘 하는 걸까? 너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인데 소리쳐 불러도 마음속 내 맘이 너에게 닿을까? 깊이 간직해왔던 너라는 그리움 나 머물던 따뜻한 너란 계절 속에서 그 길에서 널 볼 수 있다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눈을 감고 널 다시